안녕하세요. 안녕 스티브의 스티브입니다. 저는 오늘 또 후무드의 루가스 알람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리액션 해볼게요. 함께 하시죠. 후무드 루가스 알람 라고 부르는 것 같죠? 네, 남자분이 나오시고요. 같은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어딜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영어 자막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내년은 러시아 월드컵 있는 그런 시즌이죠. 걸으면서 이렇게 읊조리는데 되게 내용들이 아주 이쁘네요. 어머님이신가봐요, 그쵸? 이 친구는 왜 넘어져서 지금 다리가 다쳤어요? 붕대를 감아주시고 많이 다쳤나봐요. 티셔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신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My mother,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런 그 어머니나 아버지 이런 가족을 다루는 내용이 있으면 눈물이 막 엄청 쏟아져요. 어머니가 와 옆에 와서 이 친구를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일까요? 밤에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시고. 이게 엄마에 대한 엄마라는 단어를 다양한 그 언어로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 걸까요? 맘마, 요마, 야마, 맘피, 머미. 이게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얘기 나오면 또 눈물 한 바가지 쏟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한 그런 존재죠. 진짜 곁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우리 곁에 떠나면 그 슬픔은 빈자리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그래, 내가 힘들 때 어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지켜주잖아요. 나와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그 컴패니언 느낌? 그래서 지금 커서 이렇게 가수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후무드 이 친구 효자네. 지금 본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는 진짜 너무 고맙죠. 진짜 이 엄마라는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나라에 가서도 mom, mother, mama라고만 해도 다 알죠. 그치. 고아들은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어머니라 불렀을 겁니다. 엄마 생각나네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면 어머니니까 키워준 어머니도 어머니죠. 노래도 너무 좋아요. 이거 그 Mother's Day 있잖아요.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불러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후무드 어머니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어머니에게 이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데 또 해야죠. 무슨 일이세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세요. 이렇게 To every mother and those who possess a mother's heart, thank you.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나네요. 영상 잘 봤고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남자가 부모죠?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내용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다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사실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키워준 부모도 부모라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 같습니다. 내용도 가사도 너무 괜찮았고요. 하여튼 이분 정말 제가 아주 칭찬합니다.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후무드의 Lugat Alalam. 내용이 너무 따뜻한 노래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우리의 주제였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그런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곁에 있었다, 이런 따뜻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뭐 어머니에게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잘 안 나누고 계시는 우리 팬들은 오늘만큼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니 이 영상 보고 난 직후에 어머니에게 전화 혹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꼭 껴안으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할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영상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마,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간 효도합시다, 어머님의 사랑을 네 소중히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후무드란 친구가 굉장히 효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영상 언제든지 저에게 추천해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보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